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맨날 뭐, 연예인들한테만 박수 치고, 높은 사람들한테만 박수 치지 말고, 사실 진짜 제일 높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내 옆에 이렇게 같이 계속 나 보살펴주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하고, 찢고 볶아줘서, 만나게 산다. 고맙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시. 네. 그럼요. 예,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뭐. 네, 오늘 또, 그, 인덕대학교에서 한 달 동안 강연장을 방송 장소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인덕대학교에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제를 뭐, 뭘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 이야기. 무슨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억울한 일, 예.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헬스장 알바를 했거든요. 네. 트레이너 알바를요. 그런데 영수증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전 퇴근을 했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예. 찾았죠, 일단. 근데 없어요. 예. 두 시간 동안 계속 찾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이게 영수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찾으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카드 딱 긁으면 다 뜨는 건데 찾으래요, 네. 중요하다고. 네. 누가 찾으라 그랬어요? 관장님이요. 관장님께서. 관장이죠, 뭐, 헬스장인데. 예. 저는 근데 운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일단 찾았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뭔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분명히 열심히 찾았는데 없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아직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실수하신 거라고. 지금 저 아이한테 다시 억울한 일을 하나 지금 얘 또 심어주신 거라고요. 아이가 미성년자라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다들 놀래시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18? 이제 만 18이죠. 19살이에요. 네, 74년생이에요. 감이 안 오죠? 인규는 몇 년도에 태어났다 그랬죠? 98년도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벌써 걸어다니면서 영수증을 찾아요. 이야, 대단하다.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몰래. 울면서 전화했어요, 정말로. 울면서 전화했어. 아이고, 내가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막 뭐라 한다고 자꾸. 나는 사과를 들었는데 몇 시간째 너무 힘들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신 거예요. 네. 끊어봐 이러더니 갑자기 5분 뒤에 온 거예요, 헬스장으로. 예. 누나를 데리고. 누나까지 데리고. 어머, 왜 왔어? 가! 이랬는데. 우리 막 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러고 안 나가겠다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예.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 엄마를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살면서. 근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엄마 부르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성인인데.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성인인데 이미. 관장님하고 좋은 추억은 없어요? 그럼 센 척을 자주 하세요. 네. 센 척을 잡아놓고 너 몇 살이냐 이러고 네. 저 이제 고3이죠 졸업하죠 하니까 인규야 범죄 빼고 다 해봐라 이래요. 그게 남는 거다 형은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네. 센 척 듣는 신용만 하고 그냥 아 네네 이러고 그게 다예요. 관장님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좀 필요했나 보다.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가 본인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영수증도 좀 찾아보라 그러고 그 정도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인규를 좀 믿었나 보다. 아 그럼 미안해지는데 또.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냥 관장님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또 인규는 그게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 측면도 보고 이 측면도 보고 이렇게 쭉 다 한번 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게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억울한 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 예, 또 예, 그러면 뭐 작년 한 해 억울했던 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억울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신기해. 오, 신기해. 뭐가 신기해요? 일단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네, 뭐가 신기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저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신기해요? 네. 어, 저기서 비추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신기해? 네. 3교시 역사시험 시간이었어요. 네. 역사시험 시간에 저희 음악 선생님, 제가 평소에 싫어하는 음악 선생님. 근데 지금은 좋은 음악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OMR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반에 한 친구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약간 막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은 전 짜증 나면 걔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항상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반 아이들 다. 근데 역사 시간에 OMR 카드를 나눠주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 저는 말한 줄 알고 또 아, 얘가 또 저렇겠구나, 그러고, 거기서 또 그 장난 삼아서 욕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선생님한테 욕을 한 게 된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나쁜 거죠. 그렇게 욕을 하면은, 선생님 그걸 알았으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진짜 100번 잘못했다. 그 인정을 하는데, 막 학생부도 가고, 반성문 쓰고, 근데 선생님이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으니까 난 정말 답답한 거지, 그때는. 정말 답답한 거지, 그때는. 그러고. 말 놓지 마라. 믿어줄 테니까 말 놓지 마라고. 미안하다. 아시다. 순간적으로 억울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름 잘 풀렸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고 선생님이 알아야겠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예. 하고 끝났긴 했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저도 마음속으로 아,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나도 편하게 얘기할게. 마음속으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억울했다고요. 음악 선생님이 싫었어요? 네. 왜 싫었어요? 그냥 제가 음악부장이거든요. 갑자기 저를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저 임민진이요 그러니까 너 음악부장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저는 음악하기 싫다고 음악부장하기 싫다고 저 예. 잘 못할 것 같다고 선생님 패 끼치기 싫다고 죄송하다고 패를 끼치기 싫다고 네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음악부장이라고 해서 뭘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없고 음악부장이면 뭘 해줬어야 됐을 것까? 성적을 좀 더 올려줬어야 됐을까? 저는 큰 건 안 바라고 예. 그냥 이렇게 있다가 민진아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냥 먹을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냥 알사탕 이런 청포도 이런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그 선생님은 그런데 왜 저 그 민진이한테 음악 부장을 시켰을까? 똘똘해 보여서 똘똘해 보여서 그지 민진이가 되게 똑똑해 보이고 똘똘해 보였던 거지 어쨌든 선생님은 민진이를 그렇게 본 거야 넌 왜 짜증이 났어? 일단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살다 보면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여러분들 다 있잖아.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면서 손 들어보세요 빨리.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나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렇지. 이 우리가 다 그래. 그건 맞아. 아니 그래도. 내가 이거는 마음 잘못 먹은 거다. 처음부터 사람이 싫으면 안 되다.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쟤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싫어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걔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공가사 구분을 전혀 못해요, 걔가. 공가사를 구분을 전혀 못해? 전혀. 전혀. 네, 전혀 네. 못하고 그거랑 너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까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다 들어보니까 스님 좋아했던 것 같아. 스님 너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은 드네. 인규 형 얘기 들으면서는 민진이는 어떤 생각했어요? 예. 관장님이 이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정말 없나 보다. 에이.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인규 형이 그렇게 자기 억울한 걸 얘기했는데 관장님 딱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렇구나. 또 뭐 이야기하실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뭐 거의 뭐 신문고네 신문고. 축하를 좀 받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제를 전혀 모르시고 마이크를 잡으셨구나. 네. 네 옆에 이제 아내가 같이 와 있는데요. 예? 예 자 이제... 다음 분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냥 뭐 아내 남편 얘기는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뭐 선생님하고 학생 얘기나 관장님하고 헬스클럽 일하시는 분이나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선생님입니다, 저. 예. 네? 선생님. 예, 앞으로 네. 민진이한테 좀 잘해주세요. 네. 나한테 청포도 좀 사오세요. 애기 가지셨습니까? 예, 다음 주에 이제 출산. 그쵸. 네, 그런 얘기를 예. 하실 것 같고. 네, 애기를 좀 기다리셨어요? 바로 생겼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걸 축하해달라 이런 얘기이십니까? 우리는 거기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뭐 축하할 만한 자격이 없었어. 예, 거기 뭐 개입한 일이 없어가지고. 민진아, 웃어도 돼. 괜찮아. 알아들으면 웃어. 예. 다 알아들으면서 괜히 뭐 학생이니까 웃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없어. 니들도 뭐 다 배웠는데 뭐 음악 보장 정도면 그 정도 충분히 알지 뭐. 애기 태명은 뭡니까? 죄송하지만. 네, 식식이입니다. 식식이. 네, 네, 네. 이제 태어날 때 됐으니까 이 녀석 그러지 말고 우리 식식이로 네. 불러줍시다. 예, 식식이가.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고. 와이프가 원래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거 많이 공부하고 운동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아기가 이제 거꾸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예, 이거 거꾸로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초음파 보고 왔는데 이제 아내가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좀 속상해 하는 것 같아서 뭐 그거 사소한 그런 일로 너무 실망해 하지 말고 힘내서 또 우리 식식이 나오면 좀 잘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 위로를 좀 해주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 네, 식식이한테 그 저는 저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이가 이렇게 거꾸로 있으면은 좀 많이 많이 위험하다고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세요? 예예 괜찮아요 어예 제왕절개를 하면 괜찮습니다. 예. 아 제왕절개를 하면 괜찮대요? 아유 불행 중 다행이다. 제왕절개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제왕절개는 여기를 그 이렇게 말 그대로 예예예 예, 예. 아 째는 거예요. 그렇죠. 절개가 뭐 우리 말로 하면 째는 거죠. 아, 다 저 성질 정말 급하신 분 계신다. 네. 혼자서 뭐 난리가 막 금방 나오신다.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미용실이야. 미용실에. 미용실에 뭐 하시는데. 그걸 엄청 잘하시고. 아, 애기를 낳아 보셨나 보다. 둘이요. 아, 둘. 예, 네, 그러면 뭐 이야기할 자격이 되지. 제왕절개 하면 그냥 괜찮으니까. 예, 식식이도 태어나면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이웃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얘기하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고 나도 그랬어 아 그랬겠다 그건 힘들었겠다 사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자기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라도 잘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식식이 소식이 한 일주일 있으면 우리 모두가 궁금해질 거예요 그게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거고 온 나라가 키우는 거고 또 뭐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하세요. 네, 저 뒤에 손 들었네. 네. 말해도 돼요? 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누나가 있는데요. 예, 그렇구나. 누나가 제가 막 누워있으면요. 막 예. 계속 심부름 시키고 막 계속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억울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누나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아, 막 제가요, 누나한테 시키면요. 예. 왜 시키냐고 막 나한테 그러면서 계속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누나가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름 뭡니까? 김민지요. 저요? 네네네네. 아, 누나 이름 얘기했어요? 누나는 갑자기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겠네? 네, 그러니까 민지 동생 이름이 뭐예요? 김승규요. 네, 승규는 그래서 시키면 합니까? 아, 그래도 해야죠. 아, 그래요? 우와.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자기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누나. 아, 그래요? 누나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 20살. 누나 빨리 시집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좋을 것 같아? 누나 딱 시집 가가지고, 딴 남자 앞에 밥숟가락을 탁 놓고. 누나 요리 못해요. 누나 한 명이에요? 네. 아저씨 몇 명인 줄 알아? 심부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했겠지? 예. 예. 그래도 누나들 시집 갈 때 다 눈물 나더라. 엄청 서운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누나들이 딱 결혼해가지고 명절을 딱 왔는데 매형들 앞에 전부 다 숟가락을 탁탁 먼저 놓는 거야. 어린 마음에. 오, 엄청 매형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 저 다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나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것도 엄청 싸우네. 누나 말고 또 이상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빠. 아빠 이상해요? 아빠 왜 이상해? 아빠 그냥 누나랑 막 비슷해요 둘이. 그렇겠지 아빠 딸이니까. 엄마 안 이상해요? 엄마요? 엄마 좋아요. 딱 됐네 집안에 2대1로 패싸움 딱 하고. 예, 그 집안 친구가 4명이 다 마음이 맞아도 집안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누나 봤을 때 가끔씩 이렇게 낯선 불쌍한 여자 하나가 우리 집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런 사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밥 먹이자, 불쌍하다 밥 먹이자. 내 누나라 생각하지 말고 뭐 시키면은 아이고 그래 못 일어나시는 분이 나를 뭐 위해서 뭘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해줘버리다 보면 누구에게 이득이냐? 너에게 이득이라고. 너에게. 네. 더 싸워. 네. 더 싸우라고. 더 싸우라고요? 네. 싸워야죠. 그럼 그런 당당함으로 싸우고 싸우되 누구에게 이득이 되게? 나에게.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네. So you can keep me. 패널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 씨는 네. 어때요 요새 사는 거? 요새 어떠냐고요? 예. 나이를 하나 더 먹어서 예.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약간의 그 강박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나이에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나이에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떤 건가요? 애 같은 녀석 뭐 이런 얘기만 안 듣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제 한 번씩 아유 애기 같이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놀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와 이런 거 와 뭐 이런 거 약간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 무슨 노래? 아츄. 아츄. 좋은 노래 너무 많거든요. 아츄. 아츄가 노래 제목. 네네네. 아추는 지금 몰라요. 그럼 아이돌 노래 뭐 하세요? 저요? 뱅뱅뱅. 그런 거라도 가령 부르시면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뱅뱅뱅 그거 아닙니까? 같은 노래예요? 그거잖아요. 뱅뱅뱅 그거 아닙니까? 같은 노래예요?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여자친구 좋아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인가?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불러주세요. 밝게. 아니 밝게가 아니고 저 그들을 좋아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우선 인상을 좀 피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음악 교실이에요? 네 여기서 저 새해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바이올린 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잠깐 나오셔서 연주를 네, 잠깐 아니 신년이고 하니까 우리가 혹시 괜찮습니까 상희 씨? 네 전문가님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취미로 하시는 거라니까 저 객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것도 잘한다. 되게 잘 어울린다. 옆에 분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형 부부라니요. 부부가 있는데 어떤 사이세요? 형 같은 존재입니다. 아, 형 같은 존재예요. 네. 올한해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입니다. 일. 어떠십니까? 그 일 이러면 지금 제동 씨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폭죽에 녹화할 때 별로 일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예, 저는 그래, 톡톡이는 좀 그래요. 벌써 일에 대한 얼마나 경시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거죠. 경시적 태도라고요? 톡톡이를 하면서는 일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일에 대한 태도라는 건 일은 무겁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힘든 거고 괴롭고 무겁고 나한테 짐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아주 일에 대한 경시. 신이 준 우리 노동 소명에 대한 무시를 표현했다는 면에서 일에 대해서 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니까 반성을. 근데 그런 적은 없는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2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야, 너 뭐하니? 그럼 뭐라 그러죠? 나 강의해. 나 의사야. 나 노래해. 회사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너 뭐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우리 광고 보시면 그로 대답을 해야죠. 근데 현대사회가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을 규정을 할 때 노동 측면보다는 소비적 측면에서 규정을 해간다는 거죠. 거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아까 제동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노동의 전 과정을 지배할 때 사실은 인간은 노동에 대해서 대단한 보람을 갖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케아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의자가 두 개가 똑같은 게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제가 사온 가구입니다. 근데 하나는 내가 이케아에서 사와서 내가 조립을 한 가구입니다. 이사 갈 때 하나의 가구를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가구를 가져가겠습니까? 예, 그게 이케아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가구를 갖다 조립품을 만들 때 더 쉽게 조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게 놓습니다. 그거를 조립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기의 효용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자기의 의도한 노동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때 대단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에서 만족감, 행복을 얻는 게 내가 이 일에서 유능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능감. 내가 이걸 잘하고 있다. 일이 잘 되고 있네. 내가 지금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나 일 잘 됐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인간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 행복할 수 있고요.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우울증 조사를 해봤어요.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5.6%만 우울증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16.6%가 우울증이 있어요. 소속감을 못 느끼고.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틀도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점점 값어치가 없고 나는 쓸모가 없고 앞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하나의 목표인 것처럼 되고 가치인 것,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처럼 돼서 일이 없는 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이 좀 시리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년째 처가살이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17년째 처가살이 하고 있는 배우 홍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이 화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장인,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작. 최근에 한 거는 그 SBS 황홀한 이웃이라는 드라마에서 유소나 씨 그 간암 걸렸을 때. 예. 그 간암을 고치는 그런 의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뭐 메스를 대거나 수술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연기만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그 SBS 도네와 신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강지원 씨랑 박상민 씨 이렇게 사이에서 박상민 씨의 사주를 받아서 제가 그 300억을 제가 이렇게 도둑질해서 제가 이제 깜빵에 갔다가 거기서 이문식 씨한테 맞고 찌질한 연기하고 막 이랬던 예, 그 도네와 신이라는 드라마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가살이 그 이 사연은 뭐 어떤 것이죠? 배우라는 직업이 예. 그 일이 있을 때는 있고요. 예. 또 일이 없을 때는 없거든요. 네. 일일 드라마 하면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촬영하면 한 3달, 4달 정도는 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 집에서 이렇게 쉴 때가 있거든요. 네. 장인어른께서 아니 너는 왜 저기 촬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럼 이제 촬영 없다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예. 출가 뭐 이러세요.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버님께서 제가 일이 없으면 너무 제가 아파하는 줄 아세요. 힘들어하는 줄 알고 사실 그게 아닌데 아버님이 제가 촬영을 나갈 때마다 저 옷을 다려주시고요. 와. 제 차를 닦아주시고 아마 제가 양보 입고 온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죠? 저 오늘 촬영 나간 거 알고 계세요? 촬영이죠 뭐. 저 메이크업 했어요. 제가 정말로 왜냐하면 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 어디 나간다.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는 엄청 좋은 일인 거죠. 한 달 동안 제가 집에 있어봤는데 아버님이 더 초조해하셔서 제가 일부러 네. 제 자켓이랑 이걸 걸어놓으면. 아버님께서 다려주세요. 아, 내일 얘가 일이 있구나. 아. 그 다음에 신발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오늘 안 닦아주셨네. 또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닦아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4시간, 5시간 정도 차 몰고, 그냥 뭐, 영화도 한편 보고, 그냥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냥 집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냥 제가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부업을 하는 거고 단역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네. 그런 와중에 저한테 일이 들어오고 저한테 일이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근데 정말 처가살이를 제가 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 제가 장인 장모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나? 사실 그런 반성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 내가 솔직하게 네. 일이 없으면 아버지 저 일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굳이 네. 거짓말까지 하면서 밖을 돌아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다 뭐 예, 두 쪽 다 배우분들 또 이렇게 막 보이는 화려함 뒤에 있는 모습도 저희들이 또 알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일을 쉬게 될 때 불안 같은 거 있어요. 그죠? 나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자꾸 그러면 그럴 때의 느낌이라는 게 또 있죠. 내가 일을 쉬고 있을 때 이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개인 미용실에요. 헤어샵을 하는데 시 어른들도 계시고 예. 친정 엄마도 같이 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좀 병원 다녀야 될 일들이나 뭐 이런 일이 많아요. 가정행사 같은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 말씀이 너 또 쉬니? 이 소리를 참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1년 내내 일했는데 예, 제일 듣기 싫은 말인 것 같아요. 쉴 때 뭐라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쉬니? 진짜 옆에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를 그냥 손으로 때린 거죠. 팔꿈치로 엘보우로 이렇게. 아,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인데요. 예. 미용실을 하는데 손님이 머리를 잘라달라고 예약을 하거든요. 예. 술을 먹고 문을 안 열어요. 아 누가요? 얘가요. 아 술을 먹고. 같이 먹어요. 예. 같이 먹는데. 저도 가게를 하는데 나는 나오는데 얘는 안 나와요. 머리를 한번 자를 때마다 사정을 해요. 잘라달라고.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술을 먹으면 나쁜 주사가 뭐 있냐면. 예. 안녕하세요가 아니야. 아침에 새벽부터 전화를 해요. 예. 헤어질 때 자기가 필름이 끊겼는데, 어? 자기 실수 안 했냐고. 그게 실수인데. 그니까요. 그만할게요. 지금 뭘들 하셨는데요? 아니, 지금 뭘들 하셨는데 그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다른 미장원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잘해요, 머리를. 그렇지, 요런 말 한마디에 또 네. 광고 회복이 되는 거야. 네, 머리를 되게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을 잘 안 열어서. 아, 정말. 미용실, 누구 미용실입니까? 예, 미용실. 예, 미용실이에요. 문을 열고 말고 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그럼 문, 저분은 문을 안 열 자격이 있죠? 아니, 손님은 머리 잘 권리가 있죠. 그 다른 미용실 있잖아요. 하잖아요. 예약을 했습니까? 얘가 또 딴 미용실 가면 싫어해요. 어머, 없어. 그 예전에 저는 그 스님 그런 생각 한번 했거든요. 동네 미용실이 사실 웬만한 정신과 병원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집단 치료의 현장이죠, 집단 치료. 저기는 이제 술도 드시니까 집단 최면 치료. 이런 주위의 인정 같은 게 현장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런 걸로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아까 네.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만족도 떨어지는 거를 메꾸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단골을 만들어서 단골과의 관계를 갖는 건데 지금 이제 좀 마을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면서 이제 단골 가게들이 별로 없어지고 각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맛집 어디가 유명하대. 그러면 이제 우르르 쏠리고 몰리고 앱을 통해서 또 거기에 광고를 내는 사람 거를 또 시키고 이제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동네 가게들이 관계를 형성하기가 좀 어려워진 게 자영업자들이 좀 일해서 만족감을 얻는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회과학적으로도 사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관계적 동물이고 특히 우리가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게 동양 철학은 관계론에서 출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서양 애들은 뭐라 그럽니까? 헬미 그러죠. 헬프라고 안 해요. 피 발음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부터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죠. 물에 빠지면 우리는 사람 살려 그러거든요. 그 말 자체는 나도 사람인데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넌 나를 당연히 살려야 될 의무와 권리가 서로 상호 간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도 빠질 수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란 말을 쓴다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신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계론적인 게 보다 서구적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도 훨씬 더 강하고 그만큼 우리가 공동체적인 그게 그렇구나. 우리라는 말을 우리만큼 쓰는 민족이 사실 거의 없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귀한 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셨네. 네, 오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선미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떠올려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정인입니다. 네, 아이고. 얼마나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 두 명, 여자 가수, 여자분 가수 세 팀 중에 들어가요. 됐어요. 예, 됐어요. 세 팀 중에 들어가요. 됐어요. 윤미래 씨, 정인 씨, 그 다음에 옥상 달빛. 예? 요조요? 윤미래 씨, 정인 씨, 그 다음에 옥상 달빛. 예? 요조요? 다음 주에 얘기하면 되죠. 있는 사람 챙기기도 힘듭니다. 네, 요조 뭐 누구 요조는 누구지? 모르겠는데. 톡투리는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본 적도 있고 방송으로 볼 때보다 지금 기다리면서 봤는데 네. 이 화면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표정 내놓은 게 더 네. 와닿고 이런 약간 울 뻔했어요 뒤에서. 무슨 얘기 듣다가? 아, 아까 그 처가살이 하시는 분 얘기 네. 듣는데 뭐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참느라고 혼났네요. 아, 그랬어요? 네. 이거 엄청 어려운 방송 같아요. 정인 씨는 야, 이 내 일을 참 좋구나 이런 거 언제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뭐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그대로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표정이라든지 봤을 때 정말 자신의 이야기로서 이렇게 다 가져가실 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아 내가 참 내가 뭐라고 네, 저분한테 영향을 끼치고 저분의 이야기를 네.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고 저분과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진짜 보람차고. 그러면은 아까 혹시 저 처가살이 하신 분한테 네. 혹시 네. 불러주시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여러 가지 노래가 있겠지만 지금 문득 생각난 건 제 노래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빨리 생각하려니까 왜, 왜 웃었어요? 근데 네? 왜 웃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아니 그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딱 생각나는 노래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봐. 네? 아니 그냥 지 노래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니 네. 이런 사연 들었을 때 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지 딴 사람 노래 생각이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리고 정인이 나와서 네. 남의 노래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어쨌든 예, 예.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고마운 마음 네네. 그런 느낌으로 끝없이 밀려오는 자기 연민에 늪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사람. 쓸개골 다 부서지는 교통사고 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혼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란 말 한마디에 모든 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치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정치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정치 얘기 괜찮아요. 모든 게 정치의 문제입니다. 모든 게 정치 문제예요. 네,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진짜 얼마더라고요. 몰랐던 거. 다음 사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정인 씨가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끝나지 않는 일일일 제 직업은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주부가 되는 최슬기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한 20년 했고요. 네.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서 한 10년간 주부 생활을 했어요. 주부 생활을 하면서 딜레마라는 거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게 육아를 잘 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올해 저희 큰애가 고3이거든요 수능 끝나고 예.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도와줬어요. 끝나고 나서 엄마 정말 가정일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했듯이 보수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족의 인정이 아닌가 사랑이 아닌가. 저를 인정을 함으로써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 자, 주부님 중에서 동의한다. 저기 좀 얹어야 된다. 지금 저 정도 얘기로 끝나서 안 된다. 이야, 보세요. 우리 진짜 표정들이 그리고 굉장히 비장합니다. 정말 할 말만 거의 다야. 주부들은 다 할 말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예, 여기. 저는. 네. 새 아이의 엄마예요. 아이고. 시집 와서 3년에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어요. 막둥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한 살이었고, 둘째는 두 살이었고, 첫째는 네 살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것도 너무 많아요.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혼자 제가 다 봤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기저귀를 한 20번 갈고 태 아이를 목욕시키고 때가 되면 밥을 다 먹여야 되고 뭐 청소도 해가면서 빨래 해가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몇 년 전에 몸살이 나서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휴가를 내야 되고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시댁에서 오시면 또 약간 눈치를 주는 건 아닌데 누워있으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요. 눈치가 보여요. 눈치는 주시지 않는데. 저도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저도 아플 수 있는데 그냥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픈 게 미안한 거.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너 가면 우리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포기를 해야 되고 꿈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냥 엄마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요새 되게 힘들었던 게 근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게 김제동 아저씨 앞에서는 정치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정치 얘기는 괜찮은데 아저씨를 좀 빼주세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 정치 얘기 괜찮아요. 오늘 사는 게 다 정치인데 그게 다 정치인데 아저씨를 빼시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오빠. 아니 뭐 오빠까지는 아닌데 그냥 아점 앞에서 김제동 씨라고 이렇게 하세요. 김제동. 남편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예. 아 되게 공감하고 몰입해서 네. 듣고 있었는데 나도 약간 눈물 날라갑니다. 눈물이 쑥 들어갔네. 알았어요. 예. 잠을 못 잤던 이유가 무상보육을 하기로 하고 이제 저는 아기를 그 당시에 아 무상보육이니까 낳아도 되겠다. 이제 나라가 우리를 거두겠구나.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 1월부터 내야 한다는 기사들이 며칠 새 계속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하니까 저희 애들은 3명이다 보니까 한 명에 한 38만 원 곱하기 3하면 100얼마를 갑자기 가정에서 내야 하는 그게 가정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면 더 아끼고 뭐 안 먹고 해서 이제 애들을 어쨌든 교육기관에 맡겨야 되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동 씨?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서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잠이 오지가 않아요 요새. 태진기 선생님 며칠 전에 저출산 대책으로 신년 특집 나가셨잖아요. 나으라 그래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최진기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치 얘기 아니죠. 이건 정책의 이야기고 우리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이야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요번에 이제 무상보육도 그렇고 지금 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한테는 미치고 팔짝 뛸 문제인데 네. 딱 그 젊은 엄마들만 관심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 사교육 때문에 고생하고 막 이런 문제 뭐 입시지옥 이런 얘기하면 그냥 걔네들 문제예요. 딴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줘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거고 우리 후속 세대와 관련된 거고 네.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거를 그냥 너네 고생하는 애들 문제로 그냥 고립시키는 것 같아요, 점점. 제가 정말 선생님하고 공감을 하는 게 그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 사실 한국 사회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최근에는 IMF입니다. 근데 우리가 IMF 터졌을 때랑 2008년 금융위기를 딱 비교를 해보면 IMF 터졌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금모기 운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주의적 모습이 남아있는 건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모든 행동 방식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최근에 뭐 처갓집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남녀평등이다. 그건 정말 잘못된 분석이에요. 왜 처갓집 목소리가 커지느냐. 당연히 육아를 아빠 쪽 부모가 아니라 엄마 쪽 부모가 맞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럼 엄마 쪽 부모가 맞는 이유는 여전히 뭐냐면 육아의 의무를 엄마의 의무로 몰아가죠. 두 번째는 가족의 의무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가 엄마와 가족의 의무인 안에는 해결이 안 되죠. 왜? 육아는 철저하게 사회적 문제로 환원돼야 되는데 우린 그 단계로 나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만의 문제, 엄마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되니까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이 안 되는 네. 거죠. 아이고. 정인 씨, 뭐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좀. 미안해. 정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부로서 일 힘드시죠? 그렇게 힘들다고 또 얘기할 정도로 일을 또 예, 얼마나 또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저도 조금 해보니까 진짜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설거지나든지 주방 일이 네. 어느 날 재밌길래 어떤 때 갑자기 재밌는 시즌이 있어서 매일 설거지 한 적이 있어요. 원래 매일 안 하고 맨날 이제 쌓여놓고 하는데 항상 깨끗하게 해놨더니 같이 사는 분이나 설거지가 없는 줄 아는 거, 안 나오는 줄 아는 거 집에서 그 청소를 예를 들어 깨끗하게 매일 하니까 이 집은 원래 더러워지지 않는 집인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원래 더러워지지 않는 집으로. 그냥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그게 너무 섭섭한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그랬고 뭐. 같이 동생을 할 땐 동생한테 그랬고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이래서 안 하는 게 낫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났어요. 안 하면 차라리 설거지했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뿌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이 원래 설거지가 나오는 집이라는 걸 일단 인식시켜주고 토리가 네. 들어오면 집이 내가 이거 치웠다 그러면 고생했네 뭔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분이 네. 정치가 보세요 네. 모든 게 정치의 문제입니다. 모든 게 정치 문제예요. 네. 윤주 씨 어떻습니까? 주부잖아요. 네, 저는 이 집이 더럽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로 잘 인식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돼가는데 입맛이 벌써 맞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밥을 맛있게 했다고 해도 이 친구 입맛에 안 맞으면 이 친구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어요. 내 옆에 찌개와 전골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열이 받아서 나도 안 먹어요. 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몇 번이 있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부부는 더러운 곳에서 라면을 먹어요. 이건가요? 아니 얘기가 그러나 우린 참 행복해요.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데. 네, 맞아요. 행복해요. 주부님들 사연 많습니다. 근데 이 아마 연결되는 사연일 것 같아요. 동화같이 사는 남편. 네. 여기 앞에 한 분이 그러시네요. 아내 진짜 힘들게 살겠다. 네. 동화같이 살겠다네요. 그러시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와 살고 있는 김재희라고 합니다. 예. 야. 네. 아이들이 이제 커갈 때 아빠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남편이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선언을 하더라고요. 내 어렸을 때의 꿈을 다시 한번 잃어보고 싶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간이나 야근이나 이런 거를 다 제끼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 지금 동화책 한 세 권 정도 나와서 그래도 동화 작가 중에는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닿는 거는 대한민국은 한 방 탁 터트려야지 네,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명 작가예요. 세 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목 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토리 괴물하고요. 오, 야, 재밌겠다. 이 세상에 그 사라지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뭉쳐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 귀 기울여주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게 톡투유처럼 사연을 많이 들어주고 하면 이 괴물이 사라져요. 점점 작아지면서. 그렇구나. 이 설안이 썼습니다. 저기 말씀하신 분 그림책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범재 씨 맞죠? 예, 이범지 씨. 네, 맞습니다. 예, 이범지. 예. 이런 게 얼마나 되게 부러워 보여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계속 그 노화 내용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내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선생님 한 번만 저 좀 봐줘요. 잠깐만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범지 씨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동안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눈물이 납니다. 예, 제발 비밀로 해줘요. 아, 처음에는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너무 미웠어요, 정말. 지금 아이들 커가고 생활은 해야 되는데 좀 참아라. 남들도 다 참는데 왜 못 참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네. 너무 속상했죠. 지금은 또 이제 모래로 그림 그리는 샌드 아트 작업을 하면서 공연을 다니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쉬는 날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따라가서 보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며 아이들하고 나누는 그 시간들을 너무 행복해하고 그 뿌듯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좀 참아주고 한 게 다행이다 싶고 이런 행복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야, 근데 그 되게 용기 있는 남편이시네요. 감히 아내한테 일을 그만두고 동화처럼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시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그림책을 1년 걸려서 이제 딱 한 권을 내요. 인쇄라에서 이제 받는 돈이 1년 동안 일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받는 한 달 월급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애들 데리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죠? 네, 그쵸. 네. 약간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자는 아이들 얼굴 보고, 또 집사람 자는 모습을 보면서, 밤새 고민도 하고, 막, 운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계속 직장 다니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제껴두고, 다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걸 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이걸 해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 난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서 그 회사 정문에 들어가는 게 아, 내가 이 지옥을 또 들어가는구나. 그런 느낌 생각하죠, 이게. 네. 들더라고요. 그런 그래, 느낌 한 번씩 받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회사 출근할 때, 아휴, 이 지옥에 내가 지금. 와. 지금은 이제 뭐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 이제서야 나의 그 제일 행복함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일도 이제 재미있고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건들이 그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아유 두 분은 서로 지지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유 들어도 참 좋네요. 저렇게 내가 남편이 일 그만둔다 그러면 쫓아낸대요 저기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가지는 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이죠.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바뀌어나가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의 문제들 갖다 바라보는 틀을 갖다 가져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인 씨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치 씨가 갑자기 노래 그만두고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 근데 실제로. 정인 씨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치 씨가 갑자기 노래 그만두고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 근데 실제로 그 아버님께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치를 하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하여튼. 아, 진짜요? 네. 그렇다고.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네.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같이 뭔가를 꾸려나가고 이런 사람이 꿈꾸고 싶다고 예를 들어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 또 안에서의 행복을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뭐라고 말 못하겠고요. 다만 이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까지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유 왜 그래?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왜 그래? 야 거기 그러면 지금 당연히 안정된 게 우선 아니야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그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분위기는 없어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스님은 혹시 이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뭐 해보고 싶으세요? 아 저도 한 몇 년 뒤에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그림책을 쓰고 싶어요. 저도 그림책을 쓰고 싶고. 제가 쓴 그림책도 있고, 네. 한데 본격적으로 그림책이나 어린이책을 써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네. 우리나라 그림책 너무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초판도 겨우 나가고, 초판 뭐 2,000부, 3,000부 해가지고 작가가 얻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없어요. 능력 있는 분들이 이 그림책 시장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볼 그림책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볼 그림책에 가장 능력 있고, 뜻이 그렇구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여기 가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 그치, 생각하니까 그치.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책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각 직업에 대한 대우가 잘 좋아지는 건 사실 우리하고 직결되는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직업에 좀 그렇게 골고루 혜택들이 좀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 일 한번 적어보세요. 스케치북에. 정인 씨는 뭐? 전 그릇 빚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릇? 네. 나이 들면은 그릇 만들고 싶다. 이제 몰래. 아, 네. 몰래 돌리면서. 오, 마이. 패트릭 스웨이지. 나이 다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데미 무어. 예. 뭐 하시고 싶은 일 있으세요? 나중에 가정식을 만드는 가게를 한번 차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잘 어울린다. 괜찮죠? 괜찮아요. 보고 오세요. 네. 가볼게요. 네. 옥상달빛으로는 동요를 저희가 내고 싶어요. 저희가 기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듣기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진짜 놀랬던 게 그 저희는 뮤직비디오를 따로 잘 안 만드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봉사를 갔다가 염소 4만 원이라는 노래를 썼었는데 네. 그 노래 뮤직비디오가 3,000편이 된대요. 초등학생 친구들이 직접 만든 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초통령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동요를 한번 또 해보면 거듭나지 않을까. 초통령으로. 네네. 그런 꿈을 갖고. 네.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돈 많은 백수. 미스코, 이쁜 미스코야. 만수록 있어. 정우정 부잣집 강아지 고양이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에